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주일 아침에 엄마와 아빠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들어가는 그런 기억입니다. 온 가족이 즐겁게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모습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성전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만들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할 때 성도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내오면서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하나가 한 10여 년 전, 정확하게 한 11년 전이네. 11년 전에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 마음이 어떤 기대감 또 설렘 이런 것보다도 그 처음 간 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컸습니다. 특히 저희가 들어간 그 아파트가 이상하게 그 빛이 많이 들질 않았어요.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빛이 거의 들지 않아서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 마음이 안 좋아요. 앞으로 이 미국에서 이 장소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던 차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자. 예배하자. 왜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예배하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배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태평양을 건너서 저 미국의 침침한 아파트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불렀던 그 한국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마음의 확신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아파트를 한 1년여 만에 나오게 됐는데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특징이 이렇게 화장실이 맨 안쪽에 있고 창문이 없어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맨 안쪽으로 이게 구불구불 들어가서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루는 아이가 밤에 이렇게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갔는데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제 그 화장실에 있었던 그 누나는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장소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이곳에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불안들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앙망함으로 예배하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 예배자의 삶은 발을 삼가는 삶입니다. 참 예배자의 삶은 발을 삼가는 삶이다.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는 것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망령되게 행하지 말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고 거룩하게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길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경거망동하거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때 천막교회를 세웠는데 핍박을 받아서 이 가정으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집을 공사해서 반은 성전으로 반은 사택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일명 가정교회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전과 사택이 한 지붕 안에 있었는데 어린 제 마음에 그 성전인 장소가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를 지날 때 행동이 조심조심하면서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왜요? 그때 어린 제 마음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서 그 예배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한 번은 엉엉 울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 제가 나름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장소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저 혼자 그 예배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 여러분, 1절에 발을 삼가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데서나 뒹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은요, 신체의 부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발이 가는 것이 내 삶이에요. 내 발이 가는 것이 내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발이 일생 동안 어디를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삶의 발자취.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참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발을 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라면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자는요, 삶을 예배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것처럼 이곳을 나가서도 내가 저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삶을 예배처럼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잘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말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뭘 보았느냐? 뭘 보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것이 참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예배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갔습니다. 새벽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할머니 성도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찬송도 하고 또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또 예배 후에 개인 기도 시간에 아주 오래까지 남아서 그렇게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야, 우리 교회도 저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나가봤더니 그 할머님 성도님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거기에 동네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 예배 집회를 마치고 나가서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을 슬쩍 따다가 그만 들켜서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우리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예배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참 예배자는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이원화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자의 삶은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참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귀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요 소망이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좀 허물이 많아도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훨씬 나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화창한 봄날 어미꿩이요 어미꿩이 새끼꿩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먹이를 주워 먹게 합니다. 이 어미꿩이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새끼꿩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이를 먹을 때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먹이를 더듬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엄마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 이 귀만은 언제나 열어놔라. 언제 어느 때 여우가 와서 해칠지 모르니까 엄마가 소리를 치면 빨리 와야 한다. 언제나 귀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어미꿩이 어떤 위험한 순간이 와서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면은 이 새끼꿩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꿩이 한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새끼꿩 한 마리가 유독 자기 멋대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멀리 자꾸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새끼꿩이 너무 멀리 간 나머지 여우가 왔을 때에 너무 멀리 간 나머지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여우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 이런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그냥 이 목을 뻣뻣이 하고 이것만 교만입니까?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게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교만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in이라는 영어의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I입니다. I.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의 핵심은, 교만은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핵심은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마음이 교만해 보세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아유, 내 말 듣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하게 되었어요. 교만한 마음은 어느 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제가 서울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겸손이 언제 드러나시는가 하면 바로 그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예요. 그 목사님 연세가 지금 88세입니다. 거의 90이 가까이 됐습니다. 60년 이상 설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정도면 더 이상 뭐 성경에 대해서 배우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그냥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온 성도들 맨 앞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때는 안 들리면 이렇게 귀에다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때는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노 목사님이 그 앞에 앉으셔서 제 설교를 열심히 메모하시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실 때 보면 제가 너무나 황송해요. 그 노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메모하십니까? 교인들이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네 가지 마음밭.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좋은 씨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씨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가 물어가요? 새가 물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단이 금방 가져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랄 때에 이 가시떨기가 무성하니까 거기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잘하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염려가 자꾸 막혀서 말씀이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마음밭,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되어야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만 신경을 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말씀이 들리고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이 각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각자가 지금 자기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우리 훈련생들이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의 은혜의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그 은혜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전에는 주일 설교가 그냥 이 귀로만 들렸습니다. 청각적인 들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다 못해 내 영혼을 터치하고,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드라마 여러분 백날 보세요. 마음이 터치가 됩니까? 영혼이 터치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면 이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경험,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경험,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감동하며 울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감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갔더니 여러 교우들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정말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 제가 전해드린 은혜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우리 영혼이 살고 나아가서 육신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예배자의 삶은 말을 아끼는 삶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삶이에요.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 산이랍니다. 그런데 이 타우라스 산에 독수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 두루미라요. 두루미요. 근데 이 두루미 떼가 타우라스 산을 막 넘어가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바로 독수리들이 그날 포식하는 날이에요. 두루미들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갈 때. 근데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두루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두루미인가 하면 아주 요란스럽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두루미가 잡혀먹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두루미들은 아주 요란스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데 이 소리가 독수리들에게 먹잇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현상은요, 이 나이가 많은 두루미는 오래 살잖아요. 나이가 많은 두루미들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두루미들은 입에 자갈을 물고 날아가더래요. 입에 자갈을 물고. 돌을 문 두루미는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주지 않고 독수리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갖다 줍니다. 우리 신앙은 두루미가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유혹과 위험을 넘어서 날아가는 것인데 이때 악한 영들의 가장 좋은 공격의 대상인 누구인가?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놓고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열매들을 아주 충만하게 열고 맺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엘리사 말씀드렸죠. 엘리사 그 기적이 또 하나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서 식량이 다 끊겼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가. 나중에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내일 이맘때, 오늘 지금 여기서 비참하게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하기,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대략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그때에 성의 군대 장관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장관이 툭 말을 내뱉기를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소?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했다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일 네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말을 툭 내뱉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내일 내가 그것을 보게 되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세요. 그 다음날 희한하게 아람 군대가 뭔 일이 있었니? 다 도망을 가버리고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텅 비어버려서 그 성 사람들이 이 진영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다 나와서 그 전리품을 얻게 될 때에 그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그 군대 장관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압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했으면 좋았을 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보면 말을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매우 큰 장애물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어떤 신앙이 참 예배자의 신앙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너무나 맞는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 그 부모님이 누구지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낳은 자식입니다. 하루는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아멘. 그런데 이 사가랴가 토를 달았습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잘 주의해 보세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에게 이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실 때 이 사가랴가 부정적인 말을 낳고 하니까 아예 입을 닫으신 거예요. 너는 말을 못하리라. 아이가 낳을 때까지. 보세요. 사가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고 나서 입을 닫았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자인은 아니지요. 타의에 의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입을 꾹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입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놀렸습니다. 열 달 동안 입을 닫고 살았다고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예배자는 오늘 우리의 말을 아끼고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